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째 점하여 러시아 신문들이 5일부터 8일까지 기간에 특집했습니다. 신문들은 자부트라, 드루도바야, 러시아,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브이보르와 하바롭스크 변강 인터넷 신문 제브리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백두산 촌출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영도자, 볼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 사행애와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